바람의 딸 한비야 씨.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주에 역마살이라도 있느냐고요. 뜻밖의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독수리가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누군가의 내부에서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한다는데 내 안에서는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죠. 하지만 일찍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조금 느리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날갯소리 혹은 힘찬 발굽소리가 내 안으로부터 울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burn this house, burn it blue, heart running on empty, so lost without you. 바람소리, 파도소리, 날개소리, 혹은 힘찬 발굽소리. 내 안에서 그런 소리들이 한두 번쯤 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혹은 편한 혹은 그냥 알려진 그 길, 그냥 누군가가 닦아놓은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용기 없음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 안에 그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멕시코의 그 예수가 혁명의 길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그린 영화죠. 영화 프리다 중에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어요. 카에타노 벨루스와 릴라 다운스가 함께 부른 Burn It Blue. 조민아 씨, 장익표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강원 원주 원동의 김희경 씨. 그래, 오랜만이죠? 김희경 씨도 그렇게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아주 용기 있게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아기 엄마고 아내이시고 그렇게 살다가 이 열정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는 마음에서 작은 영화를 만드는 워크숍에서 영화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뭐 김희경 씨뿐만이 아니라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오로지 영화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의뢰하는 얘기들, 부동산이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뭐랄까 황당한 미래의 이야기, 순수한 과거의 이야기, 일상과 거리가 먼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창조해내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즐거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나중에 영화감독이 되면 그 공은 바로 MBC의 FM 영화음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라고 하셨죠? 김희경 씨,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FM 시네마테크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떤 새로운 영화평론가를 만날지 궁금하시죠? 이번 주에 저희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요. BMG 뮤직에서 제공하는 더티 댄싱 하바나 나이트 사운드트랙이에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주소는요. www.imbiz.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세요. 자, 잠시 후에 만나 뵙죠.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쉘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네, FM 시네마 특구.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요, 그야말로, 한쪽만 보았던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을 눈을 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나의 경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역사 안에서만 영화를 보기 마련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구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이번 주부터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러분의 영화 읽는 눈, 영화 보는 눈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부터 영화 잡지들에서 페미니즘 논쟁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들이 오가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곧 그 여성 영화제가 예. 한참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뭔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영화제 중에서 여성 영화제가 꼭 열려야 되나? 왜 여성 영화는 뭔가? 왜 여성의 눈으로 영화를 보면 뭐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에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해보자라는 의미로 주신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반갑고요. 네, 네. 그러면 과연 그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를 본다는 게 뭐죠? 너무 큰 질문을 처음부터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여성 영화제가 열려야 되느냐 사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뭐 남성 영화제 필요한 네.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남성 영화제, 남성의 시각이 따로 얘기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워낙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것이기 때문에 네.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만연되어 있고 기준이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성의 시각, 뭐 여성의 목소리, 여성이 본다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거나 네.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거나 네. 그 인정 문화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막 가시화시키고 주장해보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다르게 보여지고 다른 것들이 읽혀질 수 있는가 네. 우리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편으로는 많이 받는 질문이 여성 영화제 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들이 만든 영화만 튼단 말이에요. 네. 제작한 영화만요. 그럼 네. 왜 꼭 남자가 만든 영화를 하더라도 뭐 여성의 시각이든지 경험이라든지 또는 여성주의에서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면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도 많고 내부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면 남성들이 만든 영화는 그런 식으로 사회에 제공될 보여질 기회가 굉장히 많고 네. 풍부하지만 여자들은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걸 나중에 뭐 배급하거나 상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안 보이 눈에 안 보이는 장애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장에서 나도 예. 여성한테 전폭적으로 그 주어지는 기회를 네. 제공을 하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 여성을 뭐 소수자, 뭐 주변인 또는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그런 시각을 전면화시키면서 네. 그 시도해보고 그럴 때 다른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예. 그 여성 영화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 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들은 그야말로 여성이 만든 영화다. 예.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 뭐 어떤 커다란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그게 아마 최근에 영화의 흐름하고도 많이 밀접 받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뭐 이정현 감독의 집으로라든지 네. 그 임순례 감독의 뭐 새축구나 와이키 브라더스니 이렇게 몇 편의 여성 감독도 영화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특징들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영화들이 이렇게 뭐 거대한 이야기 물론 한편으로는 블록버스터라고 막 스펙타클이 강하고 네. 뭐 액션씬이 많고 또 테크놀로지가 아주 동원되는 영화들도 많지만 전반적인 현대 영화의 흐름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그 작은 세부나 일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치밀하게 파고든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네. 여성들이 만든 영화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두드러지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일상성, 그다음에 구체성, 뭐 현실성 이런 것에 굉장히 밀착하는 내용.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만든 영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주변화되거나 좀 낮은 시선으로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애정 어린 관심이라든지 그런 게 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 측면 말 외에도 그렇다면 그 여성 감독들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전부 여성주의적 관점의 영화들은 그렇죠, 아니죠? 분명히요. 예. 예, 어떤 측면이 그 주된 차별화되는 측면인가요? 여성 영화 중에서도 막 여성이 만든 영화만 튼다고 했을 때. 물론 여성이 만든 영화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또 그 영화를 다 트는 건 아니거든요. 틀 수도 없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주의적 이슈에서 좀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룬다든지 또는 어떤 여성 영화의 흐름이 있었다면 그 흐름에 비춰봤을 때 뭔가 형식적이든 뭐 스타일상으로든 주제상으로든 새로움이 있다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을 때든지 주로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섹션별로 뭐 회고전이나 특별전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주목해 보거나 다시 그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네. 특정한 여성 감독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이든 아니면 네. 어떤 여성 영화의 움직임, 그러니까 운동이든 이런 걸 다시 조명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네, 아까 전에 그 여성주의적 어떤 이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성주의의 이슈. 그러면 이 여성의 관점에서 영화를 읽는다면 그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그 이슈라는 것이 예. 분명히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 볼까요? 예.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성이라든지 모녀 관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가부장제 내에서는 이제 아버지 남성이 중심이었고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어떤 계보 역사 이런 게 중심이었잖아요. 네. 성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역사나 아니면 역사 쓰기에서 이제 배제되었던 그 어머니란 존재, 그다음 모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모성이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또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하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네. 우리 여성한테 그 모성을 진정한 모성을 빼앗거나 네. 소외시키는 결과를 많이 낳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그에 대한 이쪽의 대안으로 네.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또 최근에 와서 특히 두드러지는 이슈는 여성의 몸이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예.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의 출발은 사실 몸의 차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네. 여성의 몸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여성으로 네. 살아간다는 거고 네. 또 그 몸이라는 게 참 보이진 않지만 여성한테 가해지는 어떤 억압이라든지 뭐 네. 차별이라든지 구속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 뭐 진정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많이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성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영화적 소재로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센세이션을 해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여성 영화제에서 이렇게 주로 이슈화되는 그런 주제들은 일단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의 남성의 역사가 아니라 여성의 네. 역사 내에서의 그 모성 그리고 모녀 관계를 다시 본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성이라는 문제, 여성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 영화제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외에 그렇다면 여성의 눈으로 영화를 본다는 네.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네. 음악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자,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죠.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들어봅니다. 네, 청취자 강재희, 정문희, 김상민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마이클 니만의 영화 음악이었고요.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 중에서 The Sacrifice 들어봤습니다. 자, FM 시네마테크 이번 주부터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죠? 그렇죠. 이게 깐니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탔는데요. 그게 아마 여성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한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흥행도 굉장히 성공을 거두면서 비평과 흥행 양쪽에서 굉장히 찬사를 받은 영화죠. 네. 이 비평과 흥행 양측에서 찬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은 한 여자와 두 남자 간의 그냥 진부한 삼각관계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는 사실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풍부한 이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주인공 아다가 이제 말을 못하는 네.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예를 들면은 그 갑작스런 사회 내에서 여성의 언어라는 게 과연 가능하고 존재하는가 그렇죠.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페미니즘 네. 안에서요. 네. 그때 이제 아다가 이미 목소리를 잃은 걸로 설정되면서 그럴 때 한 대안 중에 하나가 침묵 뭐 네. 이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걸 얘기하고 그 영화 속에서 그러면 아다가 소통하는 방식은 사실 제목에 나오듯이 피아노를 통해서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는 일반적 언어와는 다른 네. 훨씬 감각적이고 또는 네. 예술적이고 네. 약간 그 어떤 영혼적인 이런 네.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어란 측면에서도 이제 피아노란 영화가 여성적 언어의 가능성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언어적으로 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시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인 그 빅토리안주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특히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성이나 이런 뭐 자유나 뭐 육체적 굉장히 억압적인 시대였다는 건데 그 억압적인 시대적 하에서 그 아다가 어떤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네. 그 두 남자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협상을 해나가는가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흔히 여성을 자연과 연결시키고 남성을 이제 문명과 연결시키는데 네. 이 영화는 재밌게도 그 하비 키틀이 연기하는 베인지라는 남성은 그런 기존의 남성과는 달리 어떤 자연, 야만에 그렇죠. 가까운 네. 남성이죠. 그러면서 이 여성과 묶이고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한테 벗어나는 과정도 일종의 그 빅토리안주의가 한 엄격함, 억압성, 그리고 남편으로 대변되는 그 가부장제적인 측면 이런 데서 이제 아다가 벗어나는 거고 그건 동시에 언어를 회복하는 거. 네.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아노를 바닷속에 잠겨놓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를 자기 내면에 가라앉히면서 네. 실질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자기 언어를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봤던 그냥 사랑 영화라고도 치부할 수 있는 영화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시각으로 기존의 영화들을 다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 우리가 흔히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바라보던 영화들이 어떠한 그 틈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예. 영화들은 그냥 어떤 흥미나 오락이나 뭐 감동이나 이런 주는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이런 플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근데 그걸 보면은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녀관계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주목해서 보면은. 어떤 식의 왜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제라든지 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짚어내거나 예. 분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여러 자신의 이론가들은 만약에 내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심 있는 학자이다. 예. 혹은 내가 막시즘에 관심 있는 학자이다. 그런 자신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그 입장에서 영화는 늘 달리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의 눈으로 영화를 보면 기존의 영화 속에 있던 무수한 이미지들이 얼마나 왜곡이 되고 혹은 그 변형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야말로 여성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종의 뭐 단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 같아요. 예, 그 전형적인 그렇죠. 예. 정형이라고 예.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특히 여성에 대한 물론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는 인종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흑인하면 떠오르는 뭐 정형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그게 너무 두드러지거든요. 예. 그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이 뭐 처녀형과 예. 요부형이다 네.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요. 사실 둘은 이제 굉장히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이미지가 굉장히 영화에 많이 등장하고 또 반복해서 그 재생산된다는 데는 남성들의 바라는 그 네. 모순된 욕망이 있다는 거죠. 네.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요. 뭐 결혼할 상대로서는 처녀형을 바라지만 뭐 연애 나이는 애인 상대로서는 요병을 말한다든지 네. 해서 여성한테 굉장히 스스로 모순되는 상반된 욕망을 갖고 있는 네. 남성들의 그런 입장이 영화 속에서 계속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다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원리, 네. 원칙. 결국 남성의 시선, 남성의 욕망, 남성의 판타지가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 스스로 생각을 하면 나는 한 처녀형으로 구분짓기도 힘들고 예, 예. 요부형 인간으로 구분짓기도 힘든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남성 영화 제작자들 혹은 남성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환상 속에 있는 두 가지 이미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것들이 영화 속에 구체적으로 예. 네, 어떻게 보여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화사상 거의 최초의 여배우로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메리 픽포드라는 여배우가 있었거든요. 예, 미국에요. 예, 이름이 알려진 최초의 여배우인데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넘게 10대 소녀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10대. 예, 그러니까 네. 이제 10대 후반에 연기를 시작해서 30대가 넘을 때까지도 계속 10대 소녀 연기를 했다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러면 남성들이 그 여성들의 나이 먹는 것에 대한 혐오감 네. 또 그 여성이 갖고 있었던 어떤 청순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네. 한 이런 소녀 이미지 이런 유순하고 그렇죠. 그런 네. 걸 이제 20년 넘게 유지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뭐 이런 예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40년대 같으면은 전쟁 기간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글래머 스타들이 네. 인기였거든요. 그건 왜냐면 전쟁터에 나간 그 남자 군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그 이제 핀업 거리라는 개념이 그렇죠. 있는데요. 그 사진 찍어서 달력처럼 네. 벽에 붙여놓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필요했던 그런 글래머 스타들 인기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역사적 사례만 봐도 뭐를 중심으로 이제 영화가 돌아가고 뭐 어떤 스타가 요구되고 이런 걸 이제 읽어볼 수 있죠. 예, 그 미국 영화의 역사를 지금 그냥 살짝 영화 역사 속의 여성의 모습을 살짝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특히 전쟁 기간 동안에는 영화 속의 여성의 모습이 굉장히 좀 다르게 그려졌죠. 그리고 전쟁 예.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 이후에 예. 예. 어떻게 달랐죠? 그러니까 45년에 종전이 됐잖아요, 전쟁이요. 네. 근데 그 바로 직전과 직후에 여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네. 전쟁 기간 중에는 네. 쉽게 말하면 남성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니까 네. 노동력이 이제 엄청 공백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성들이 그걸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정 내에 머무르면서 이제 가사 노동과 육아만을 했던 여성들이 현모양처의 모습이 영화 속에 많이 등장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회에 나가서 남자들이 하던 역할,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뭐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걸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성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찬양되고 네. 되는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화가 어떤 영화들이 있었던가? 글쎄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 뭐 간호 장교로 전쟁터에서 네. 일을 하는 거라든지 네. 또는 아버지가 부재한 네. 없는 가정을 이제 꿋꿋하게 끌고 가는 영화라든지 이런 예. 게 존재했다가 바로 종전이 되니까 남자들이 대거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럼 여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사회에 나와서 어떤 자유라든지 경제적 자립을 맛본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1, 2년 전과는 완전 상반되게 뭐 가정을 갖지 않으려는 여성이라든지 일을 하려는 여성, 뭐 어머니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여성들을 또 정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 영화들이 네. 등장하면서 1, 2년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역시도 이제 뭐 남성적인 필요나 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여성 이미지가 주로 그려진다는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사례들이죠. 예. 사실 이 영화 속의 그 여성의 이미지가 그렇게 변화하기도 했지만, 이제 영화 밖에서 이를테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에 따라서 여성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 70년대부터 많은 이제 여성 학자들이 논의해 온 건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성들의 영화 보기가 예. 남성들의 영화 보기 어떻게 다르냐 예. 이런 논의를 상당히 이론적이지만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보다 다른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성성이라는 게 조금은 더 단선적이고 네. 이렇게 응집적인 거라면 여성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더 모순적이고 유동적이다. 네. 그러면 이런 다른 차이가 영화 보기에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단선적인 서사 구조를 좋아하고 뭐 액션씬 같은 거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반면에 여성들은 굉장히 뭐 갈등 구조라든지 모순적인 입장에 처한 경험이라든지 영화 내에서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 경험 자체라든지 그 정체성 자체가 갖는 차이가 영화 보기에서도 어떻게 다른 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를 보면서 쾌락을 얻는 부분이 다르고 네. 동일시하는 대상이 다르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사실 이 여성의 시선이라든지 동일시라든지 그러니까 예.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라든지 혹은 여성의 쾌락이라는 것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지 우리 이 음악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예. 마른 그라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안토니아스 라인 중에서 안토니아의 왈츠 들어보죠. 마린 그라스 감독의 안토니아스 라인 중에서 안토니아의 왈츠 들어봤습니다. 이 마린 그라스 감독이 안토니아스 라인 만들었을 때 상당히 당시의 반응들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사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영화 속에서 중심축으로 삼은 영화라서요. 예. 그러니까 고리스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가 그 전부터도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들을 많이 예. 다뤘고요. 예. 또 단순히 형식적 새로움의 차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진짜 전혀 다른 방식의 시각이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들 많이 만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제목 자체 드러났듯이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게 네. 안토니아의 계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에서 뭐 딸에서 엄마에서 이제 손녀에서 중손녀로 이어지는 네. 여성들의 역사 가계도를 보여주는 거고 예. 그 또 다른 한편은 여성적인 원리로 구성되는 일종의 공동체 네. 그러니까 더없이 평화롭고 네. 상생적이고 네. 포용적인 이런 예. 공동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보면은 물론 서구적 맥락이지만 어떤 그 종교 카톨릭과 같은 종교의 어떤 위선이라던가 네. 억압성 같은 거 그다음에 남성적 원리가 갖는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상당히 그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그리면서 또 그 반대로 여성적인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이나 네. 그 조화로움, 포용력 이런 것들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영화죠. 예. 자, 이 음악을 듣기 전에 우리가 그 여성의 시선, 그러니까 예. 관객이, 여성 관객이 혹은 관객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어떤 그 작용되는 그 사이에 작용되는 원리 예.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짝 예. 말씀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남성은 시선의 주체, 즉 네. 보는 사람이라면 네. 대부분 여성들은 보여지는 대상의 위치에 머무른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남성들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물론이고 그 영화를 보는 관객조차도 과음증 환자가 안 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쾌락을 얻게 되는 그럼 당연히 반대로 여성들은 일종의 노출증 환자가 돼서 네. 남성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전시해야 되는 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문제는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요 이게 항상 시선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의 주체인 남성은 결국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여성을 가학적으로 다루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여성을 구원하는 식의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면 시선의 대상인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 그리고 자기가 뭘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남성에서 구원을 받든 처벌을 받든 행위를 당하는 존재 이런 식의 결국 구조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이 그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동원하거나 의존하는 건 결국 여성의 육체 이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육체 이미지는 굉장히 물신화가 되면서 네. 그 이미지를 이제 최대한 아름답고 신비하게 담는 것, 그것도 역시 남성의 시각적 쾌락을 위한 것인데, 근데 그걸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뭐 여성 시체 특정한 부위에 대한 클로즈업이라든지 네. 영화 보다 보면 내용과는 전혀 맥락이 안 닿지만 네.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이나 뭐 가슴이나 다리를 클로즈업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관음증적인 그 훌기의 카메라에 예. 이런 장면도 많잖아요. 예, 밑에서부터 위로 쫙 훑어나가거나 그렇죠. 장면 전환이 될 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관음증이라든지 또 물신주의라는 철저히 남성의 쾌락을 겨냥한 그 어떻게 보면 영화의 기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화에서 반복돼서 드러나는 네. 하나의 일종의 관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여성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논의가 진짜 상당히 분분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경우는 그럴 때 여성은 결국 그 아까 수동적이거나 네. 남성에서 행위를 당하는 여성과 네. 동일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여성이 얻는 영화를 보면서 얻는 쾌락은 네. 너무 단순하게 설명되거나 예. 다른 식의 쾌락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람보 같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능동적인 액션 영웅 남성과 동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쾌락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나는 여자지만 주인공은 남자인데 막 능동적이고 막 그 숲으로 헤쳐나가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느끼는 쾌락이 그렇죠. 분명히 있긴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또 에일리언 같은 영화에서 또 능동적인 여성 전사 네. 시건이 위부와 동일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만 실제로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만 바라보면은 그 여성이 영화를 보면 얻는 쾌락은 되게 좁게만 설명되는 한계가 네. 있죠. 그래서 또 그 네.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일종의 성교차적 동일화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성, 내가 여성이면 여성을 벗어나서 그쵸. 남성과 동일한다든지 네.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그렇죠. 또는 한 위치나 한 인물과만 동일하는 게 아니라 네. 동시에 여러 인물이나 네. 여러 위치와 동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논의가 굉장히 그 풍부해지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그 여성 관객의 시점에서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전시하는 영화들도 꽤 많아졌어요. 요즘에 오히려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그쵸? 많죠. 네.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그 어떤 특정 스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B라든지 예. 혹은 권상우라든지 예. 이렇게 남성적인 육체를 드러내놓고 보여줌으로써 예. 여성 관객이 어떤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요즘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옛날 논의에서 빠졌던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음증 무신주 얘기할 때 그건 항상 남성들의 전유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애초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뭐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뭐 프로이트 예. 정신분석학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음증이라는 거는 그 대상과 나 사이에 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이미지 자체였기 때문에 네. 거리가 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여성은 관음증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뒤집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남성 스타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성, 성적 매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거는 여성들 역시도 그런 남성 스타를 일종의 성애적 응시, 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긴장감이나 네. 쾌락을 찾는 그 응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거기 쾌락을 얻는 이런 측면이 훨씬 가능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포스트 모더니티니 예를 들면은 뭐 소비주의니 이런 단계에 네. 와서 남성 여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육체가 네. 그 전시 가능하고 또 어떤 쾌락의 대상이 되고 가변적인 게 되고 네. 또는 마치 상품의 하나인 것처럼 되는 네. 이런 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단순히 어떤 그 여성주의 운동이 뭐 발전을 해가지고 여성의 시선이 혹은 여성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 많이 있는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점차 상품화되어가고 자본주의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상품으로 전시하는 그 예. 추세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상품화나 대상화에서 남성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FM 시네마테크 오늘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옛날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오면요. 남자들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주인공은 항상 다 벗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벗는 것도 일종의 속옷을 입고 있는 측면이었지만 그걸 보면서 같은 침대에 있는데 남자는 옷을 벗지 않고 여자만 옷을 벗고 있구나. 그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네. 다른 말로 해서 관객, 철저하게 그 보는 대상, 보여지는 대상이 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실 시리즈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공무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남성적 판타지의 전형이 아닌가. 네. 그러면은 너무나 멋있고 점잖고 능력 있고 또 성적 매력까지 있는 남성 영웅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본드걸들은 그런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또 남성 영웅의 액션을 보조하는 네.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모든 네. 세상이 자기들의 활동부대고 네. 뭐 그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이것도 깔려있지만 남녀관계를 국한시켜 보더라도 그런 여성의 육체에 대해서 남자가 갖고 있는 판타지 또 남성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판타지가 가장 잘 드러난 경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007 시리즈 중에서 음악 한 곡을 듣고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007 시리즈 중에서 골드핑거, 셀리버 씨가 같은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골드핑거 들어보죠. His life can't decide what you 007시리즈 중에서 골드핑거, 그 주제가 골드핑거 셜리 베시의 음성으로 들어왔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오늘은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007시리즈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정말 한 90% 이상의 영화들이 그야말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단순히 소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텝에 여성이 그만큼 덜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이 카메라를 잡고 남성이 글을 쓰고 그리고 남성이 메가폰을 주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그 반면에 여성의 시각에서 영화를 만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여성 영화의 역사가 있나요? 예. 사실은 뭐 영화 역사가 이제 100년 좀 넘었지만요. 1920년대 이럴 때도 여성 감독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뭐 네. 프랑스의 뭐 제레미네 듈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 드로시 아즈나 이런 감독들이 있었지만요. 아마 조금 더 집단적이고 집중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영화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70년대 이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결국 카메라를 들고 남성의 시선으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아까식의 그런 스테레오타입화된 여성들만 네. 등장한 거다. 그런 비판 위에서 이제 여성들이 카메라를 들고 네. 남성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네. 진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그 생생한 삶 네. 이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그거랑 달리 기존의 모든 영화가 다 남성 중심적인 언어고 미학이다. 네. 그걸 다 거부하면서 새로운 걸 찾는,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실험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네.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요. 근데 주로 80년대 이후에는 그런 이전의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좀 더 대중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여성들이 그 주류 영화 산업에 많이 진출하기도 하고 네. 또 영화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일반적인 언어와 문법에 의존하면서 네. 그 작업을 많이 이루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온 그 제인 캠페인의 피아노 같은 영화가 그런 80년대 이후에 일종의 노선에 나은 최고의 성과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밖에 어떤 감독들이 있나요? 여성 감독들. 그러니까 말린 골스 감독 같은 경우는 안토니아스 라인 이전에 침묵에 대한 의미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언어의 문제를 질문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면 세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한 남성을 살해하고 네. 그 살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가부장제가 가하는 여성들에 대한 모든 억압과 차별, 이것이 살인의 원인이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끌어내는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또 네. 굉장히 문제제기적인 방식으로 뭐 담아낸다든지요. 네. 또 우리한테 굉장히 뭐 낯선 이름인데 그 리치 보르덴이라는 흑인 여성 감독이 있거든요. 네. 그 여성 감독은 그 본인 플레임, 불꽃 속에 태어나 같은 영화에서는 오히려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장르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낯선 주제인데 여성들의 그 무력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이 군대를 만든다든지 네. 싸운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든 적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이긴 했지만 여성들의 이제 영화 참여가 80년대에는 계속 점증하고 있고 그 성과는 90년대 이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스텝으로, 영화의 스텝으로 참여를 하고 여성의 실질적인 현실 속의 모습을, 여성의 욕망을, 그리고 여성의 시선을 영화 속에 담아내는 작업들이 최근에는 그나마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영화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의미 있는 이슈들을 네. 이제 다루기도 하고요. 그거는 일단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또는 그 소재, 피사체에 대한 시선의 차이도 빚어내고 네. 그건 다른 편으로는 결국 일정 부분 영화 형식상의 차이도 빚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피아노나 올란도 같은 영화인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언뜻 보면 뭐 실험 영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의 남성들의 역사 쓰기나 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부 사회의 대표적인 신화가 뭐 웨디프스 신화 이러면은 남성이 주인공이 돼서 그 남성의 일종의 여정을 보여주는 즉 한 남성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라면 그런 걸 이제 뒤집어서 예.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부분이랑 또 신화 같은 거를 뒤집어서 네. 읽어내거나 다시 쓰는 부분 이런 작업들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혹시 이 지점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혹은 여성이 스텝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다 여성 영화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 왜냐면 유사 여성 영화라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막 여자가 주인공이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헤쳐나가고 사회적인 어떤 풍파를 헤쳐나가고 어떤 또한 폭력이나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것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이요. 예. 여성이 만든 영화를 여성 영화라고 부르고 있지만요. 원래 개념적인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성 영화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남자가 만들든 여자가 만들든 네. 여성의 관심사나 경험을 다루면서 여성들한테 말을 거는 영화를 보통 여성 영화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네. 멜로 영화 같은 경우겠죠. 네. 그다음에 그와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훨씬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고 네. 또 여성주의 관점에서 또 의미나 가치를 갖고 있는 영화들을 그러니까 여성주의 영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구별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물론 여성주의 영화 숫자도 많지가 않고 네. 또 이런 여성 영화와 여성주의 영화의 경계도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편의상 요즘은 여성 영화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그 셀리 포터 감독의 올란도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 올란도는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고 새로운 영화였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버지니아 울프 자체의 원작도 굉장히 이렇게 그 대단한 작품이지만 셀리 포터가 영화와도 굉장히 훌륭히 잘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내용에서도 그 여주인공이 올란도가 여자로서 200년 살고 남자로서 200년 산다는 네. 게 이제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 16세기에서 한 19세기 정도의 이제 기간을 그 여성과 남성을 바꿔가면서 살아간다는 설정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결국 그 불가능한 설정 그리고 그 엄청난 스케일 자체가 네. 저는 일종의 여성의 역사나 특히 신화 쓰기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길고 굉장히 격동적인 시대를 두 개의 몸과 정체성으로 살아내면서 결국은 여성성을 궁극적으로 찬양하고 우위에 놓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가면 그 남성 여성 간의 어떤 조화로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그려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벽을 쌓거나 투쟁적인 것이 아니라 양성을 다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반목이나 어떤 투쟁이 아니라 그런 네. 조화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신선하게 네.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거칠게 이야기를 끌어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게 주유신 네. 씨와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유신 씨와 인사를 나누면서 셀리 포터 감독의 올란도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미 소울의 노래입니다. Coming. 예, Coming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떠나는 인사를 하니까 조금 희한한데요.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